영광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리고 이 영생을 전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 영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았고요. 특별히 죽음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도 그 특징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난히 쏘다니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호기심이 많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막 산으로 들러 막 가고 있는 저를 옆에 동네 아저씨가 찾아다가 잡아다가 저희 집에다가 다시 돌려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 호기심이 많은 저를 제압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 공포를 심어주신 거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죽는다예요.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지 마라. 옆에 동네 누구 집 아들은 강에도 수영하다 빠져 죽었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또 저 동네 누가 어느 아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 병신이 되었다. 그리고 뭐 칼 같은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칼 가지고 놀지 마라. 어느 집 아들은 칼 가지고 하다가 잘못해서 눈알이 상해서 장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마다 아무튼 다친다, 망가지가 죽는다 이런 공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상갓집에 심부름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꼭 심부름을 한 번씩 시키십니다. 그러면 가서 진짜 내색도 못하고 뻣뻣해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마당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제 무섭잖아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가끔 들판에 가다가 멀리서 시골이니까 이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은데 상엽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면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갈 때까지 멀리서 기다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것은 바로 제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이런 질문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만년, 백만년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자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오늘 밤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속으로 뭔 이런 질문이 다 있어라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런 확신이 없는디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셨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모르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 또 속으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나눠드릴 텐데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비교해 보시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선교 봉사도 하고 그런 나의 섬김 때문에 혹시 나의 경건함과 나의 선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쁘게 증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선물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따사로운 햇빛,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물들은 다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오이 좋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부담 가지 않아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그 행동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요? 모욕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지불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값 없이 받아야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꼭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 이런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폭이 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또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물론 죄가 되죠. 하지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짓말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죄를 계산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품은 나쁜 생각, 말로 하는 나쁜 것까지 죄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죄를 짓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박수!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0번 정도만 죄를, 아니 5번, 딱 삼시세끼니까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불러도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1년이 지나면 1000번 이상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그리고 90년, 100년을 사신다면 9만 번,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상습범이 만약에 법원에 판결을 받는다면 무죄 방면이 될까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스스로 죄가 아니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표준을 넘어서야 될 텐데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두 가지 나쁜 생각, 부패한 생각, 그런 말만 섞여도 그 삶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스크램블로, 달걀로 스크램블을 해서 여러분에게 먹여드리고 싶은데 달걀 한 다스를 탁 깠습니다. 다 까서 넣는데 다 싱싱해요. 내 마지막 달걀이 썩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섞어서 다 믹스를 해서 스크램블을 해서 드리면 그걸 아는 여러분은 기쁘게 그것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셨을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부패하고 그 삶의 악한 행동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들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길은 자기들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하는 기준도 하나님에게는 악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모든 벌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훔친, 뺏은 돈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사건에서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무죄 방면하면 여러분은 그 판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풀어주면 그 판사는 공명정대한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그 범법자를 법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판사도 세상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라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제 인생을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책에는 저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행한 모든 것들,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저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그 안에 있는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저를 사랑하시지만 제 삶 속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의 죄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다른 열쇠는 뺐습니다만은 이 많은 열쇠들이 있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문을 여는 열쇠는 현관문을 열쇠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구원 얻는 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구원 얻는 참 믿음도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보통 지식적인 동의나 현세적, 일시적인 믿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한때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지만 그분들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한때는 이 땅에서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벌벌 떠는 대사가 나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적인 동의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또 잘못된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 삶에 있었던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내가 가정에 풍파가 있었을 때 기도 엄청 많이 했지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무지하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나에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일시적인 현세적인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이 의자를 없애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의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저는 편히 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의자처럼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가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 영생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만 저의 영혼은 공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서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고 선교지를 뛰어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아니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은, 주체는 누구입니까? 경건하게 생활하고 선행을 했다고 하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선행을 베풀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하면 또 여러분이 자신이 못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그것, 그것은 실제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고민이고 결국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잘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못하면 구원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생각은 바로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를 반증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닥달해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누리시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는 경건한 생활, 뭐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선교 봉사, 또 선행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 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자가 내미는 귀한 선물을 받아든 거지의 손과 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의 선물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미천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신구약 66권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받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 네, 아, 왜 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반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내가 아무리 다녀도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걸? 그런 질문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한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것으로 위인전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결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움직이셨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쥐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다르게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 운전대를 유턴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는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때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진정한 만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영접한 것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결단과 이 기도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것을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하나님, 결단한 영혼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품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